조선민주주의민과국 훈장이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식이 12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있었습니다. 관계 부문 일꾼들, 재중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허무심을 안고 김일성화 축전과 김정일화 축전에 적극 참가했으며 불멸의 꽃 재배 보급 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친 최룡호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전 부총장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과국 국기훈장 제1급이 수여되었습니다.